somebody kill on a beat. 내 rap shit is motherfucking dope cocaine. 한번 들어보면 찾게 돼 또다시. 그때는 공짜가 아니지 you gotta pay. 돈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해. 내가 패는 건 rap 아니고 팔아야 되는 내 제품이고 네 여자는 내 고객. I gave her my everything. She give me brain in the morning till I pass out. 밤이 되면 다시 너에게로 passage. Pop pop pass it 노래 가사처럼 right around the city 옆에는 young la. 이런 swag 이런 rap 너는 처음 봐. 내 랩처럼 wavy 한 내 머리 style. 열여섯 마디 killer 내가 한 걸 듣고 나면 너희들은 느껴 거리감. 아주 좋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my shit. 먼 나라 이웃 나라 차이친 동해 물과 백두산이 화이팅.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무궁화 좋다 Yes sir. 여기서 마지막 공연을 끝낼 때쯤에 난 카니발 안에 다 가사를 쓰겠쯤에 행사 페인 빈스카르보다 높이 뛰고 네 크루 이름은 기억도 못하겠쯤에 점을 찍었고 내가 그리던 크레센도 처음 이겼고 이제 나는 메이웨더처럼 이길 일만 남아있지. 전에 지구인가 행주할 때 성공할 때가 왔다고 여기 나란히 서서 랩을 하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있어 부디 착각하지만 이미 최고인 듯이 행동하지 스윙스한테 경례받은 새끼 여기 나나잖아. And if you didn't know now you know 너는 카툭티라 말하겠지 난 처음부터 해왔던 것들 좀 보여주는 것뿐 나 왔고 또 왔고 다음 차례야 아주 you know. 좋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my shit 먼 나라 이웃 나라 차이친 동해 물과 백두산이 화이팅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무궁화 좋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my shit 먼 나라 이웃 나라 차이친 동해 물과 백두산이 화이팅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무궁화 첫 번째로는 탈락이기 열표받아 hashtag G 이건 또 다른 기회가 Please let's get it up 누가 누굴 판단해 bitch 이건 고무줄 놀이 아니야 왜 이렇게 줄타니 난 스타십의 기둥이자 강타운의 아들 기적을 이뤄내어 송시감은 두 개의 태양을 하 누가 따라오겠냐 샵 to the J 내가 강한 말이 아니야 look at me 두 번째론 비행소년 비트박을 아치고 길매 팀제 조명 시발 이 정도는 조여줘야 할만하지 show me the money 이제 시작인데 살만하니 I got that flame I got that flame 어려울 거인 날 버려 손쉽게 이건 나를 위한 plan B 돈 아까 보이 비싼 체스 형제들과 2016년 베이지 아주 좋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